노리며 사네. 바라는 건 자그만 것들, 저 새들처럼 누군가 곁에 주관한 사람들. 아무리 지어보자, 손이라도 뻗어보자, 함께 있는 척이라도 하자. Do not blame me, oh, who can blame me. 바라보자, 어머로라, 꿈이라도 꾸어보고 살자. Do